동화 한국어 버전 초밥을 잃어버린 유키. 옛날 옛적에 오래전 일본의 아주 작은 마을에 초밥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 가난한 여자가 살았어요. 유키, 이 초밥 정말 맛있다. 손님을 더 많이 받아도 되겠는데? 그러려면 더 큰 식당이 필요해.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지. 정말 불쌍한 유키. 어떻게 그 돈을 다 모을 거야? 이 초밥 좀 봐봐. 웃기게 생긴 것 같지 않아? 맞아, 웃기네. 뭐야, 정말 웃기게 생겼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유키는 행복한 여자였어요. 유키는 잘 웃었는데 작은 일에도 정말 쉽게 웃었답니다. 어느 날 유키는 밥이 적어서 초밥을 많이 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초밥을 만들면서 웃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뜨겁고 둥글게 부드럽고 찰지게 초밥을 만들자 예쁘고 맛있게. 어머? 유키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키가 만든 초밥이 바닥을 굴러서 벽까지 가더니 거기에 있는 작은 구멍에 빠져버렸거든요. 내가 만든 초밥이 나랑 숨바꼭질을 하고 싶나 보네. 그럼 어디 한번 찾으러 가볼까? 응? 어? 어디 있을까? 바로 그때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이 갑자기 커져서 유키를 집어삼켰고 유키는 그만 온갖 빛깔로 빛나는 깊은 터널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유키는 모르는 곳에 떨어졌어요. 일어난 유키는 눈앞에 푸른 녹색 잔디가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을 보았어요. 와, 여긴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잖아.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유키는 하늘을 보았고 하늘에는 여러 다른 모양의 구름이 있었어요. 저 구름은 마치 고양이 같아. 어머, 정말 재밌는 얼굴이네. 저 구름은 마치 초밥 같아. 맞다, 내 초밥! 내 초밥을 찾아야 해. 어디로 갔을까? 유키는 잃어버린 초밥을 찾으면서 먼지투성이인 길을 따라 걸었어요. 작은 초밥아, 내 초밥아, 어디로 굴러간 거니? 어? 이건 뭐지? 거기에는 키가 무척 크고 강해 보이는 동상이 있었어요. 세상에! 눈이 정말 크잖아! 정말 이상해 보이네. 지금 나에게 이상하다고 했나, 아가씨? 갑자기 동상 속에서 동상의 영혼이 나타났어요. 이봐, 내가 정말 이상해 보이나? 어머,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정말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네요. 정말인가? 정말이에요. 엄청 크고 또렷하고 아름다워요.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 그러지. 그럼 굉장히 잘 보이시기도 하겠어요. 혹시 이 길을 따라 굴러온 작은 초밥을 보지 못하셨나요? 초밥이라고? 아, 그래. 초밥이 굴러서 가더라고. 저쪽으로. 바로 제 초밥이에요. 저쪽으로 가봐야겠어요. 뭐, 그냥 초밥일 뿐이잖아. 언제든지 더 만들면 되지. 아니에요. 저희 식당에는 그 작은 초밥이 필요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굴러다니는 초밥을 찾으러 가볼게요. 유키는 잃어버린 초밥을 찾기 위해 달려갔어요. 길을 따라 한참을 가던 유키는 또 다른 동상을 보았어요. 내 초밥이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이분이 보셨을지도 몰라.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 반가워. 그런데 너는 누구니? 제 이름은 유키이고 저는 잃어버린 초밥을 찾고 있어요. 그 초밥이 네 거였어? 향이 정말 좋아서 나도 따라서 굴러갈 뻔했지 뭐야. 보셨어요? 정말 보신 거예요? 어디로 갔나요? 저쪽이야. 튕기고 굴러서 저쪽으로 갔어. 그럼 더 뛰어가야 하잖아. 좋았어. 정말 감사... 그때 유키와 수호시는 괴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괴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랗고 고릴라 같은 소리를 냈죠. 하지만 괴수는 재미있게 생긴 코를 계속 실룩거렸어요. 그리고 유키는 그걸 알아챘죠. 저기 봐. 괴수가 있군. 코가 정말 웃기게 생겼어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말을 싫어하니까. 내 뒤에 숨어있다가 괴수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게 어때? 유키는 살금살금 동상 뒤로 가서 괴수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숨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 나와 있으시네요. 오늘은 햇살이 정말 좋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스트레칭 좀 하려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와, 늘 바람이 정말 좋네요. 괴수가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자 코가 실룩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엿보던 유키는 괴수의 코를 보고는 참지 못하고 웃기 시작했어요. 강아지 코 같아. 정말 웃기다. 거기 누구냐? 그리고 도대체 이 냄새는 사람 아닌가? 놀랐죠? 진짜 사람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개가 뼈 냄새 맡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서 초밥 냄새가 나요. 내가 방금 보고 먹은 그 초밥 냄새 말이에요. 네가 먹었다고? 왜 나한테 주지 않은 거야? 잠깐만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바친 음식을 생각해봐요. 저거 봐요. 손도 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초밥은 맛있어 보였다고. 맞아요. 정말 맛있었죠. 고마워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가 만들었다고? 그 초밥은 정말 엄청나게 맛있었었어. 우리에게 초밥 좀 만들어줘. 여기에 먹을 게 생양배추랑 생선로밖에 없다고. 정말 맛이 없을 것 같네요. 정말로 맛이 없지. 그럼 제가 좀 만들어드릴게요. 요리할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초대해서 우리 집으로 부르자. 저녁에 다 같이 파티를 하는 거야. 와, 파티라니. 좋아요. 그렇게 괴수는 유키를 데리고 강을 건너 자기 집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와, 집이 정말 크네요. 괴수에게 딱 맞는 집이지. 그럼 쌀이 필요한 거 맞지? 그치? 이 자루에 있는 쌀이 있기는 하지만 네가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던 평범한 쌀과는 전혀 다를 거야. 어떻게 쌀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말해주자면 황금색이잖아. 그리고 또 밥솥에 나달을 한 톨만 넣어서 요리하면서 양이 늘어나지. 그럼 따로 요리할 필요는 없네요? 없어. 정말 간단하지. 필요한 건 이 주방에 다 있을 거야. 난 나가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올게. 잘 준비해놔. 괴수가 나가고 유키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럼 초밥을 만들어볼까? 이 집도 아름답고 밖에 계신 수호신들도 정말 재미있는 분들이야.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어. 괴수가 한 말처럼 유키가 쌀 한 톨을 냄비에 넣고 젓기 시작하자 쌀이 점점 많아지더니 곧 냄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으로 가득 찼어요. 진짜 신기하다. 초밥 만드는 건 나한테 식은 죽 먹기지. 유키는 금세 초밥을 가득 만들었어요. 모두 모여서 즐겁게 초밥 향기를 맡았죠. 맛있겠는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나부터야. 하나만 줘. 유키는 모두와 이야기하고 웃으며 정말 즐거워했어요. 다른 이들은 유키가 만든 초밥을 먹으며 즐거워했죠. 이 초밥을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초밥이야. 정말 맛있어. 맛있게 드시니까 기뻐요. 하지만 날이 저물자 유키는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식당이 걱정되었거든요. 괴수는 유키가 걱정하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직 배고픈 거야? 혹시 초밥을 하나도 먹지 못한 거야? 아니에요. 배가 터질 만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 갈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집? 그러면 누가 요리를 해주지? 이 생각 없는 녀석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연히 집에 보내줘야지. 그렇지만 저는 초밥이 좋은데. 그럼 유키에게 맛있는 초밥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때? 유키, 하루만 더 있으면서 알려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당장 초밥을 만들어 볼까요? 괜찮으면 내일 하면 안 될까? 난 배가 불러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겠네. 다음날 유키는 초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내 초밥을 봐. 정말 멋지지 않나? 제 초밥은 정말 이상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때?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유키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유키의 새 친구들이 배웅해 주었어요. 이거 받아. 이 쌀 자루를 너에게 줄게. 이걸 보면 우리들이 생각날 거야. 맞아요. 멋진 친구들이 준 황금쌀이네요. 저는 절대 그 누구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루를 조심히 든 유키는 곧 배에 올랐어요. 유키는 노를 저으면서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초원을 지나 언덕을 지나 내가 지나온 길이구나. 이제 나는 노를 저어서 내 집으로 갈 거야. 라라라라라라. 유키는 곧 강 건너에 도착했어요. 좋아, 벌써 반이 나왔어. 유키는 먼지투성이 길을 빨리 걸어서 금방 초원에 도착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나도 여기에 왔으니 이 맛있는 초밥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이번에는 안 돼. 바로 그때 땅 한가운데에 구멍이 생겼고 유키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와, 또 무지개 터널로 돌아왔어. 어머! 유키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드디어 우리 집에 왔네. 이제 다시 초밥을 만들어 볼까? 유키는 쌀자루에 있는 쌀로 맛있는 초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 유키는 초밥을 많이 팔게 되었고 손님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유키는 금세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유키, 가게가 정말 예쁘다. 그런데 너 정말 이상하게 생긴 초밥을 파는구나. 이게 뭐야? 이 초밥은 조금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 이게 뭐지? 이건 개수 같아. 에비! 어머야! 유키는 변하지 않았어요. 글쎄, 조금 더 행복해졌을지도 모르겠네요.